우리나라 외무상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4일 아세안 서기국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는 미국과 남조선이 해마다 강행하는 전쟁 연습으로 해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국과 남조선이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비롯한 핵전략 자산을 전례 없는 규모로 동원하여 핵선제 공격계획에 따른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제도 전복의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의 핵보유와 국방력 강화 조치들의 정당성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편지는 미국이 남조선과 사상 최대 규모로 벌여놓은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조선을 초강경 행동으로 떠미는 근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밝히고, 지구가 공정한 입장에 서서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문제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